내 터널을 지나서 가면 눈에 뜨는 순간 짧은 꿈에서 깨어난 듯 거짓말처럼 네가 나타나 숨 막히는 순간들이 순수한 마음을 짓밟아 정신이 혼미해지고 내 모든 걸 잃어가도 난 다시 나를 걸어 금지된 선을 밟아 밟고도 밟을지 밟혀도 상관없어 내가 사는 이유가 너라면 I'm gonna destroy you Destroyer Destroyer 난 몇 번이라도 Beware 널 향해서 Beware 어차피 결말은 내게 Destroyer Destroyer Destroyer 길을 경계를 지나 다시 찾을 시간 지켜야 할 널 따윈 이제 없어 Get an end, open and close I'm at the middle of it, so overdose I'm trying to make me right, you're my only side Baby, don't go, you gotta hold me tight Ain't got time to do this anymore Please let me knock out this door Let me go, take me home Not alone, don't ignore 뛰는 심장 속에 들어 우리 주고받던 이 순간에 절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아 내게 불어와줘 너가 내 숨이기에 네 안에 쉬게 해주길 그 속에 내가 편히 잠들길 뒤틀린 시공간 속 기억만은 온전해 후회로 가득했던 시간을 비워내 운명을 넘어 Destroyer Destroyer Destroyer 난 몇 번이라도 Beware 널 향해서 Beware 어차피 결말은 내게 달렸어 Destroyer Destroyer 길의 경계를 지나 다시 찾을 시간 지켜야 할 널 따윈 이제 없어 Destroyer Destroyer Yeah Destroyer 다 부셔 Destroyer 내게 허락된 특별한 기회 난 또 놓치지 않게 다시 널 잃어버리지 않게 운명을 믿어 우리를 믿어 진심을 믿어 변하지 않음을 믿어 눈 감고 믿어 네가 내게 돼 있다는 걸 믿어 악순환의 반복이든 아련한 모든 추억들의 시간들이 터뜩 거꾸로 뒤집힐 때 완성되는 ending 우리의 끈은 이어져 있어 운명을 넘어 Destroyer Destroyer 깨부셔 Destroyer Bring me down Destroyer